위기나 위기는 모두를 잠들어 쉽게 다 깽판 치고서 단판 하나씩 다 깨고 재패하게 문내기는 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다시 뭐를 해도 내겐 좋아 보이고 내가 고른 것은 후회 따윈 없어 장닥치는 대로 굴러가자 let's go 청소나 부고 뒤든지 다 부셔버려 Don't care 어쩌라고 got my way up 루지 마이 남들이 뭐라 해도 somewhat 업고 놀자 먹고 놀자 어떤 말이 오게 된지 내 life 왜 모든 지쳐 말하던 not your match 느낌이 가는 대로 play now match 어딜 봐도 너무 easy I just make it easy 미세와 밝은 말도 뭐하고 사는 Let me know 다 버버리고 가 미세와 손을 치는 손을 치는 Let me know 쓸어버리고 가 Come and watch me now 언제라도 now I'ma make it look so easy Come and watch me now 어디서도 나 당황할 거야 할 거야 It's so easy 시작 뒤집어 놨으니까 이젠 좀 여유롭게 놀까 날 향한 놀라란 철로가 독하고 독하고 고독했던 시간은 그만 팔로가 바람 따라가다 보니 원한 대로 말한 대로 나도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에 심스러워져 의심병이 돌아 호기심을 자극해 없고 no way 엄마 몰래 다 없고 no way 모두 no way 양성이라서 밤에 날 라디언 양성이라서 밤에도 복잡한 마법에 생각성 마법을 부리고 마성의 소리를 어디든 yeah.